이 한국 그대 없는 이부두 갈매기 울며 새는 서러운 이부두 기적도 울어주던 그날 그 밤 이별이 영원히 맺지 못할 마지막 밤이 드냐 이별에 이 부두에 신비만 내린다